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 내 친구였네 새야 방울새야 꽃가지에 앉지 마라 우리님이 오시면 보여드린단다 꽃소식 듣고서 우린 이미 오시면 너랑 나랑 둘이서 마주 나가자. 그대 가버린다 해도 나 무섭지 않아요. 나는 알고 있답니다. 당신의 온 마음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적다는 것. 그대 나 싫다고 해도 나 화내지 않아요. 그대 나 원망해도 나 않아요. 나는 알고 있답니다. 당신의 온 마음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적다는 것. 그대 나 버린다 해도 나 않아요. 그대 가버린다 해도 나 무섭지 않아요. 그늘 뒤에 숨 수 여보 정말인가요 이렇게 떠나시 얼굴이 살짝 숨었네 넣어서 나의 창에 걸어두고 보고 싶네요. 그 말 가슴을 치며 울지는 않았으리라. 얼룩진 상처마다 눈물이고요. 남 몰래 밝힌 밤이 너무나 서러워서 아 아 이대로 조용히 조용히 살고 싶어. 못다한 이야기를 가슴에 묻었던 듯 떠나님 그리워서 울지는 않았으리. 걸어온 차원마다 한숨이고요. 사랑도 세월 따라 가버린 길목에서 아 아 이대로 조용히 조용히 살고. 버리며 그런대로 오늘이 행복도 하답니다. 가는가 오는가 나는 날이 가더니 지금의 내 마음은 포근한 마음입니다. 가끔이야 당신이 생각도 나지만 젊은 날의 추억이라 모르신다면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내 맘에 사슬을 묶어놓고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오로지 오로지 당신이니까 오로지 오로지 당신이니까 나 어디에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내 맘에 사슬을 묶어놓고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당신이니까 오로지 오로지 당신이니까 나 어디에 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사슬을 묶어놓고 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너무나 오랜 세월을 당신과 헤어져 살았습니다. 지금도 그 산엔 벚꽃이 울고 겨울엔 하얀 눈 내리는가요? 지금도 그 산엔 진달래 피고 가을엔 단풍이 붉게 타나요. 당신과 헤어져 살았습니다. 어젯밤 꿈길에 하신 말씀은 겨울도 가을도 길을 잃었나 바꾸기 단 한도 것은 슬픈 사연 때문에 홀로 울고 있지요. 세월 눈물도 메마른 나의 가슴이 달래줄 사람은 오시지 않고 쓸쓸히 쓸쓸히 이 밤을 지새우나. 어두운 밤이 오면 잠 못 이루는 것은 사연 때문에 홀로 울고 있지요. 알아도 걱정 내 마음 모르실까 몰라도 걱정 아 수줍어 말은 못해도 이것이 사랑인가 봐. 알지 못해도 하루가 다가도록 아니오시면 아예 만태워요. 내 마음 아시려나 알아도 걱정 내 마음 모르시나 몰라도 걱정 아 수줍어 말은 못해도 이것이 사랑인가 봐. 그 거짓말 같아서 거짓말 같아서 다시 또 읽어보는 마지막 너의 편지 밤새워 걸을까요 그러면 잊어질까 긴 긴 날 맺은 정이 그러면 잊어질까 잊어달라는 그 한마디가 믿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또 읽어보는 마지막 너의 편지 잊을 수만 있다면 잊어 들어줄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랑한 기억을 잊지 못해요 세월만 가라시구려